주위 사람들은 참견만 하네. 적당히 해. Yeah. I won't ever let you shit on me. 나는 그냥 내 멋대로 해. My way. Whether I live or die 이 꿈에서 깨어나 이 노래로 피어나 그 누가 뭐라 해도 위로 올라 Over and over and over 난 믿어 나 습관되어 있지 눈 뜨자마자 창문에 햇살도 받기 전에 찡그려지는 미간 바다 위에 미끼라도 된 것 마냥 회의와 긴장 사이로 가며 멍 때리는 내 시간 내가 되지 않은 이상 나를 알 순 없어 다들 나를 아는 듯 툭 뱉어놓고 말어 그 사람 사이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지기 싫어 치기 어린 내 모습도 보기 싫어 하루하루 매일 지쳐가는 날 이유조차 없이 묵혀가는 날 Yeah 건망증을 핑계 삼아 잠시 하는 도피 계속 걷다가 닿게 된 그 끝은 어디 하루하루 매일 지쳐지는데 저기 보이는 저 길은 너무 어둑해 그래 알고 있어 결국 내가 감당해야 할 크기가 어찌됐던 상처 먹어야 할 야 이 꿈에서 깨어나 보채기는 싫어 난 자신 없지만 나라고 못하겠어 I gotta be on top 오늘 하루도 난